어제 회사에 왜 안 나왔어요?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.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.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.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.